펜스 사는게요? 제 친구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여기 펜스 쳐가지고 대치를 하는데 또 이게 방송하니까 수사과장이 또 나와가지고 범행을 중단하라 그러면서 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차 빼라고 그래요. 차 빼는 상태고요. 언제 펜스 쳤어요? 저도 왔을 때 점점 늦게 와서. 하부 얘기. 아니 수사과장이라는 게 자기 티켓도 모르고 여기 나와서 뭐 연행을 언니 어쩌니? 연행 하셔. 나원 연행 하시고 체포하세요. 우리는 그거를 원한다. 원해. 우리는 그거를 원해. 잡아가 이 새끼야. 법대로. 당신 협박, 뭐? 협박 혐의도 한번 추가하세요. 협박! 초등학교 조심해, 이 개새끼야. 폭행! 조심해! 폭행! 아가리 다치고 가만히 있어, 이 새끼! 참. 아, 체포해, 빨리 연행하고. 어? 초등학교 열면은 다 이 아니야, 이 새끼야! 아, 그러니까 협박만 하지 말고 실행에 옮기세요. 협박이 아니고 법을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뭐, 천지구만. 저 새끼가 세상을 모르고 움직여요.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려. 세상을 모르고. 법 집행하면 사람 죽여도 되는 거야?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사람 죽였다는 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진다. 그 말씀에 내가 책임진다. 아 참나. 내가 책임지마. 그러면 책임 안 진다면 어떡할 거야?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래? 당신 판사요? 왜 2년 6개월 2년 말... 이하의 징역이라고 형법에 나와 있는 전문이. 아 당신 판사냐고. 앞에 나와서 얘기를 좀 해봐요. 앞에 나와서 공부하는 겁니다. 뒤에 소리지 말고 앞에 나와서 그래. 나와서 얘기합시다. 나와서 너는 뭐가 구려서 못 나고 이렇게 가려. 나와서 얘기하세요. 어이 앞에 나와서 해. 뒤에 소리지 말고. 아니 폭행하면 체포해 가면 될 거 아니야. 아 체포해 가 빨리. 일로 와. 예, 나와서 얘기하. 지금요. 나와서 얘기해. 나와서 얘기하라고. 건물 침입죄는 무서워서 뒤에 가 들어가.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경찰은 치해법권이고 면책이야? 경찰 침해한 게 있으면 이거 침해지 뭐야? 아니 지금 아니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류 중인 재판은 생각 안 해? 왜 그래? 지금 주변에서 범죄행위 일어나는 거 말려주십시오. 아니. 범죄행위를 막고 범죄행위? 기본권을 보호해줘야 될게 경찰인데 기본권을 침해하고 해서 누구한테 그거를 말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어? 지금요 여기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까? 당신도 지금 범죄야. 협박하고 공권력의 이름으로 협박하고 공갈치는 게 범죄지. 현행법에 대해서 침해하겠다는 게 어떻게 범죄입니까? 자기가 하는 것은 몸에 쓰고 남이 하는 건 불륜이야 그러면? 나와서 얘기하라고. 맞아 뒤질까봐 무서워서 벌벌 뜬 놈이 새끼가 뭘 그렇게 이리 나와서 얘기해. 뭐가 두려워서 둘러싸냐 이 자식아. 응? 우리는 무서울 것도 없다. 원없이요 저기 채층하고 연행해라. 어? 이 새끼들아 니그는 여섯 명씩이나 죽인 놈들이여. 나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여. 연행해. 개새끼들 너희들도 목숨 달렸으니까 목숨이지 언제 어느 때 개죽음 당할지 몰라 이 개새끼들아. 목숨 달렸다고 주둥아리 뱉으면 다 한 줄 안가 봐. 자 이것도 빼 빼기로 약속했으니까. 분명히 너희들 약속했으니까 차 이것도 빼라 그랬어. 저 개자식들이 얼마나 백동산 이 새끼가 돈을 처먹고 어? 이 밑에 새끼들한테 어? 분배를 해줬으면 저 연병을 한지 몰라 이 개자식들이. 어? 백동산이 밑에서 돈을 얼마나 얻어 처먹었냐? 여기 영상입니다. 여기로 들어가라고. 맞아, 안 할 겁니까? 여기로 들어가라고. 아, 지금요. 지금요. 지금 기초 작업을 해놓고 위에 그 CP 앞에서 기초 작업하고 있습니다. 알겁니다. 요 용례 씨 앞에 그 집안이 나갔으니까 바로 상급해서 알겁니다. 그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총된 건물인 거 알고 작업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진 찍어 나가요 저 사람도 나. 저 최정혜. 얼굴 사진 찍어 나가. 사진 찍어 나가요. 그러니까 얼른 빠, 차 빼세요. 지금 또 이 자식들이 이걸 또 저기 하려고 지금 응. 이러는 모양인데 어, 이것도 펜스 풀려고 펜스 기도 안 해서 이 차 빼가라고 해, 차. 아저씨는 가족이 죽었어도 그런 얘기 하실 겁니까? 뭐 어째고 어째? 아 쟤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아저씨가 와서. 아니 누구 이름으로 여기 작업을 하냐고 묻잖아요. 아저씨가 뭔데 쟤한테 물어보냐고요. 아저씨가 왜 쟤한테 물어보냐고요. 아니 여기 가족이 죽어서 아니 아저씨 여기를 지금 있냐고요. 훼손하지 않겠다고 저 작정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완전히 그냥 법도 상식도 없구만. 시장 회사에서 온 거예요? 아니 경찰원에서 온 거예요?